이렇게 눈물이 맺혀져 서글픈 마음 달랠 수 없네. 왠지 세상이 텅 빈 것 같아 홀로 남은 외로움을 어이해. 너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처럼 서러운 네가